제안을 만났죠. 아무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별할 줄은 몰랐죠. 그래도 우리는 헤어져 버렸죠. 긴 시간 싸웠던 기억은 남긴 채 듣고 싶던 그 한마디